눈앞에 하름 걸어서 내 맘은 갈곳을 잃죠. 미칠 듯 사랑한 기억이 아련한 추억이 되고 투명한 그대 흔적이 잡아도 잡히질 않아요. 난 이젠 어떡하죠. 널 갖고 싶은데 미치도록 보고 싶은데 날 떠나가지 말아요. 네 눈빛이 그리워 네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날 떠나가지 말아요. 행복했던 우리 이제는